미풍이 스치는 언덕 위에 이 밤 마주 잡는 손길 사랑이 피네. 잊을 수 없는 날 어느 날의 기억이 울리듯이 퍼지는 달무리 예쁘게 빛나는 이 밤에 별빛처럼 새겨 잊지 않으리. 야베셋을 부쳐 보내보니 길어 When met on a prisa parece decir Si te quiero mucho Mucho, mucho, mucho Tanto como entonces Siempre hasta morir.